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퀴즈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보통 자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악한 자들은 와서 속삭입니다. 너가 자유해?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넌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방해할 거야. 넌 자유롭지 않아. 결박에 묶였어. 이렇게 악한 자들은 속삭이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얼마나 답답하시며 얼마나 그 진실함으로 그 얘기하고 싶었으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대가를 너희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복음, 참된 복음,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내 종이야. 내가 널 보고 있어. 내가 널 괴롭힐 거야. 내가 널 방해할 거야. 너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자유? 넌 결박당했어. 이렇게 속삭이며 비웃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나니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악한 자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까닭 없이 이웃을 해하는 자. 악한 자는 구덩이를 파고 그가 구덩이에 빠질까 안 빠질까 피 흘리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협박하며 속삭입니다. 너가 자유롭다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쇠사슬 가운데 스스로 죄를 지고 있으면서 특히 악한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의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한 것처럼 희낙낙거리며 당당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니? 죄에서 자유한 거야. 누가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리가 있는 줄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런 자유함을 얻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의의 종이 되었음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너희는 깨달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시오. 저번에도 강조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십자가만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사랑, 사랑, 사랑,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방종하게 돼 있고 또 잘못된 신학과 그런 그 변질된 말씀 가운데 그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천국 상급론 그 어떻게 여기도 계급이 있고 높낮음이 있고 그런 상급이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 그 자체가 상급이다 일리는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악인의 멸망과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간단하게 바울은 너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 아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괴롭히고 뭐 결박하고 뭐 거짓된 은사자와 투시자가 쥐새끼 노릇하며 약점을 잡고 더러운 짓거리 해도 아 너가 자유? 그러나 진정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 얻었으며 주께서 그 저주의 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고 주께서 가난케 됨으로 너를 부유케 영혼이 잘된 앞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영적인 참된 부유 그렇게 부유케 하셨느니라. 원문상에서는 영적인 부유가 같이 녹아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유함, 진정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당당하게 또한 누리십시오. 진정한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하신 그 성품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봐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공의와 정의는 선포된다. 봐라, 너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짊어지신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참된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뭐 지식 뭐 지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총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지식에 새롭게 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로 그 사랑을 쫓아 나타나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의 그 사랑, 그 사랑과 또한 지적인 그런 돌이킴과 새롭게 됨과 또한 우리의 의지적인 주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꺾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 이런 총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지식계에 새롭게 되심, 사랑을 쫓아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적인 그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에 아멘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믿음까지. 어떨 때는 감정적인 믿음만 있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고 지식에 새롭게 됨이 있고 진리를 알미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붙들며 의지적으로 붙들며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신다고 그랬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쫓아 사랑을 쫓아 나타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그 참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본모습, 우리의 참된 본질, 그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남 괴롭히고 까닭 없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그런 자들이 있다. 그리고 거짓된 형제들, 그런 위험을 내가 당하였다. 많은 선교와 많은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는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신천지? 걔네들은 진짜 세 발의 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걔네들은 드러나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자인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예수 이름으로 너가 능력을 내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너 모른다 귀신 쫓아내고 내가 너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 누구냐? 천국의 비유를 보면 부자 그 먹고 놀고 남는 거 던져준 거지 나설에게 던져준 그 부자 이름도 안 적혀져 있고 하나님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것으로 너가 내 앞에 나와서 기뻐하느냐? 사단이 위에서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생명책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쫓고 있습니까? 배가 불러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봐서 그러면 예수님은 돌이켜 여러분을 향하여 외칠 것입니다. 자, 너에게 보여줄 이적과 기적과 표적, 배부름 그런 거 없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나니. 바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꺾으시고 죄의 대가인 그 사망을 치리사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잘 사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들, 딸들이 잘 되십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많은 매를 맞으며 형제의 위험을 당하며 거짓 형제의 위험과 많은 매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바울처럼 나의 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전진하노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참된 본질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의 표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심, 진리의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함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가 뭔지 아시고 그 자유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악한 자가 와서 속삭이며 거짓된 은사자들과 쥐새끼 노릇하는 그 타락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 약점 알아. 내가 너 방해할 거야. 너가 자유해? 결박당했고 이것이 지옥이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신라곤이었나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엔 희망이 없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가난, 영원한 병, 영원한 죄의 싹인 사망.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는, 희망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려워 떠십시오. 그 처절함이 얼마나 대단하다면 눈을 빼버리고 가지 마라. 팔 잘라버리고 가지 마라. 죄를 짓고 너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너 눈이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리고 그렇다고 진짜 팔 자르고 눈 빼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런 생식기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부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상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이상하게 죄 가운데로 이단 가운데로 빠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에 찔려 그 다시 돈을 돌려주고 목매어 죽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비참함과 죄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그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의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과거의 삶에서 그 진노의 손길에서 돌이켜 메타노에테,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해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함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시작은 십자가로 날마다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거룩한 만큼 성화를 이룬 만큼 너희가 그 안에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며 신의 그 완전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요새 무슨 이신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그 뭐 바울의 새로운 그런 관점 해갖고 그런 이상한 칭의와 그 성화에 대해서 말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톤 라이트인가요? 참된 복음, 이신칭의 복음이 증거될 때 종교개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복음만이, 참된 복음만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역사적인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마십시오.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자유함, 죄에서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령의 능력과 그 십자에서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의 시작과 거룩의 완성을 그 안에서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어준 받음으로 너희들이 거룩함을 얻었느리라 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 우리의 본질적인 본 모습,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또한 나는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드시고 이 참된 자유 안에 영원한 언약 안에 영원히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땅에서는 괴로운 일, 죄에 엉킨 일, 또 내 속에 들끓는 죄,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가운데 높아진 내 자신의 죄, 또 사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엉켜진 죄, 또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런 날마다 죽는 삶, 말씀 가운데. 이럴 때 그 결론적으로 외형적으로 바울이 세 번 도끼에 맞아 죽은 것처럼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순교자 그 외형적인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며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 나그네로서 청지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돌며 살아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권세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시오. 진짜 그 악한 자들 아주 대단합니다. 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했을까? 악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뭐 교통사고니 당을 집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뭐 경찰까지 또 보험사까지 또 와서 아유 이거 너가 잘못한 거야 이게 이렇지 이렇게 또 속상이며 그 많은 그런 악한 짓들을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게 바울은 너는 죄에서 자유해서 의에 종이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종이며 자유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인 것입니다. 은사, 투시, 쥐새끼 놀이다 하며 남의 약점이나 노리는 그런 거짓된 은사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카스트 제도를 아십니까? 인도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고통을 아무 말 없이 참고 잘 견디면 나중에 뭐 왕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대가를 받고 잘 화려하게 그 뭐 태어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 카스트 제도, 귀족 제도 이거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먹고 놀고 희희낙낙거리면서도 그 약자들은 아무 말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짓거리를 비슷하게 합니다. 그들은 악한 그 은사자들이나 타락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이 무기며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이 무기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한 것처럼 거짓말이 무기이며 그 다음에 약점을 노립니다. 그 마음속에 약점을 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다 웅덩이를 파며 죄를 유혹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또 무슨 교통사고니 뭐니 이렇게 유발해서 뭐 주일에 쉬면 교통사고 났더라. 뭐 세림조를 안 냈더니 집안이 어떻게 됐더라. 그런 걸 다 유발시킵니다. 그러면서 꼼짝없이 말 듣게 만듭니다. 당을 져서. 그러면서 지들이 의로운 척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주의 종은, 저는 그, 이중직. 지금 뭐 이중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기독교가, 좀, 암울해지고 있고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고 거의 60에서 지금 아마 80%까지 아마 더 되면 90%까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장이나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임 사사기처럼 그렇게 종들이 주의 종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중직 떠드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중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복음을 위하여 너는 살리라 살찌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소의 비유를 들며 일하는 나의 소의 망대를 그 비유를 왜 썼느냐? 그건 주의 종을 위한 것이다. 그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 제도를 말하면서 또한 신약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받아먹는 것이 마땅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 위하여 너는 먹을지어다.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쓴 것입니다. 성경이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부르신 종, 그 복음을 위하여 너는 먹고 마시며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종.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많은 양떼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양떼를 한 목자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 그 권위, 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갖는데 확실히 그 권위주의와 세상의 권위주의와 세상의 권력에 대한 그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한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또한 그런 잘못된 폐해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에 대한 충만한 권세와 권리, 그러나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리라는 그런 책임 또한 의무 또한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종.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하여 먹을 권리와 그런 권세가 있다. 너는 그 복음 위하여 살지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중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량은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비량하여 너희들 그 복음을 전파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비량하였지 않습니까? 저도 5년 동안 자비량을 목표로 하였고 또한 그 5년 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은사자들이나 당을 진 그 타락한 은사자들 보면 뭐 주의 종이 뭐 다른 거 하려면 사고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던져줍니다. 무슨 장소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러 교회를 다녀서 그 한 300교회 넘게 다녔지 않았습니까? 다녀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양들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내가 누리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건물, 어떤 다른 사람의 모르는 사람의 도움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양들을 통해서 내가 양을 양들에게 복음을 먹이고 양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그가 바로 쓰게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서로 나누게 하시는 그 복, 그 사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건물을 주고 또 예배처를 주고 그런 간증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양이 없습니다. 그 왜 다른 건 다 주면서 양은 안 주나? 솔직히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은사자들이나 악한 자들의 그 활동과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아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나의 생각이며 또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확실한 성경적 말씀은 양, 그 양을 먹이고 양을 키우고 양을 사랑했을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받는 사례, 주의 종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양육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신천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옆에 형제들을 서로 진실함을 대하며 또 진리로 섬기며 사랑으로 바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리의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며 진리와 믿음과 의의 길을 걸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하며 진리와 믿음과 의의 길을 걸어 나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부르신 자들의 모임, 복수, 이런 교회들, 뭐 단수로 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대표성을 나타내거나 또 그런 그 안에는 또 그런 게 있겠죠. 충분히 그 안에는 복수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단수형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러나 교회라는 그 자체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신 자들의 모임, 복수입니다. 성령의 임재 또한 교회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복수형 그 공동체로서의 그 부분 안에서 성령의 전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교회. 아, 이런 뭐하다 글을 나갔죠. 하약한 오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혼자심으로는 그런 악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변화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내 자신도 진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 보십시오. 저도 신앙생활 20년인데 여전히 유혹받고 여전히 뭐 가끔가다 음란한데 넘어가고 야동이나 뭐 그런 것들에 유혹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변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 사람을 경험해 봤는데 악한 자들은 그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을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놔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놔두라.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진짜 악한 자들, 이런 타락한 은사자들, 양심에 화인받은 것처럼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전 그렇습니다. 혼자 그들을 상대한다면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며 물들지 않을까. 그들은 약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대 툭 치면서 야 사랑해야지 한 대 툭 치면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약올립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주의 종이 될 사람이 한 대 툭 치면서 사고 유발시키고 죄의 유혹으로 이끌고 속삭거리면서 한 대 또 툭 치면서 사랑해야지 그 죄도 못 이겨?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더러운 은사자들이요. 타락한 은사자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못 이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하십시오. 친구를 구하십시오. 그 사도신경에 보면 그 성도의 교제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모임. 너는 그들과 함께하라.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며 진실로 주 앞에서 거룩하며 성결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구하십시오. 그들을 만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그 안에서 악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과 그런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힘듭니다. 진정한 진리의 자유함. 그리고 악한 자들의 활동. 악한 자들의 협박들. 너가 자유해? 내가 보고 있어? 어떤 은사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지자 노릇하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며 귀신 쫓아내도 내가 너 모른다. 타락한 은사자들, 거짓된 은사자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단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을 봐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듭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육체가 있다면 항상 회개의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아십시오. 항상 주 앞에 돌아올 때 주 앞에 진실로 회개한다를 예수님은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못 봤습니다. 뭐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가운데서는 뭐 돌아가라 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오는 자를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니라. 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함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참된 기쁨 안에 거하십시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이런 참된 기쁨 안에서 자유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히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종의 그 죄의 종 가운데 거에서 그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놓였던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까? 언제 종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은혜의 믿음과 사랑을 쫓아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나와 설교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기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니 주를 기뻐해 내 맘에 소원 주신 주를 기뻐해 그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를 기뻐해 나의 하나님 내 앞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네 주를 기뻐해 내 마음의 소원 주신 주를 기뻐해 그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길 하나님께 맡기네 주지하면 저가 이루시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네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오 나의 영혼 갈급하니 주님의 진리 알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참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